오늘따라 너무 예뻐 보이는 너 고백하고 싶어 이런 내 맘 아까 넌 내겐 너뿐걸 Alright 난 사랑 같은 말이 아냐 절대로 그대로 내 옆에 그냥 있어주기만 해 운명 같은 넌넌넌 no, no, no, 사탕보다 넌넌넌 no, no, no, 달콤한 girl 넌넌넌 no, no, no, 작은 너를 깨물어주고 봐 넌넌넌 no, no, no, 천사 같아 넌 내 거야 함께 해줘서 참 고마운 넌내 여자친구야 모두 그래 정말 부럽나봐 너 때문에 정말 힘이 나는 넌내 선물인 거야 너무 바꿀 수 없어 I know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야 친구야